정말이니 날 잊을 거니 내 두 눈을 봐 지금 한 그 말 정말 후회 안 하니 사랑한다면 나뿐이라면 그랬던 네가 헤어지자니 너 정말이니 말해줘 말해줘